블랙 스카이 블랙 스카이 외로운 침묵 깨우지 못해 블랙 스카이 블랙 스카이 닿을 수 없는 그 먼 자리에 오직 태양이 깊이 떨어지면 고독의 안격이 돼 숨 쉬면 이 밤이 다가도록 Take your tears away.